들었었던 그 말 네 맘을 알고 싶어 yeah. 아직 그대로면 그 자리로 돌아와줘 널 바람타면 날 찾아줘 날 바람타면 멍하니 너만 기다려 매일